너무 아파 그대가 모처럼 바뀌어서 빼내려 해도 버리려 해도 손댈 수 없을 만큼 아파 My pain, my heart 조금씩 파고드니 그대 찾으려 해도 지우려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그대 그대를 잊을 수 있나요 그대를 지울 수 있나요 하루하루 내 가슴에 그대 아파오네요 그대를 빼낼 수 없다면 그대를 간직하려 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너무 보고 싶어요 파고드니 그대 찾으려 해도 찾고 싶어도 보이지 않아요 그대 그대를 잊을 수 있나요 그대를 지울 수 있나요 하루하루 내 가슴에 그대 아파오네요 그대를 빼낼 수 없다면 그대를 간직하려 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싶어요. 사랑이 흘러서 가슴을 적셔서 번져가는데 어떡하나요 그대를 잊을 수 없다면 그대를 사랑하려 해요 지금처럼 이대로만 그대 있어주세요 그대 있어주세요